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경축하는 제1번 조선인중앙대회가 14일 일본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허종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청년중앙고문들, 국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꾼들, 간도지방 청년본부 위원장들, 청년일꾼들과 동포들, 조선대학교 교직원 학생들, 조선고급학교 학생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허정만 의장은 보고에서 공화국의 강력한 해외교포조직인 청년이 대를 이어 소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졸세비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주체위협의 최고 용도자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것은 커다란 행운이며 최상 최대의 영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삼가드리는 편지가 낭독됐습니다. 한편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을 경축하는 청년중앙사진전시회와 예술공연이 14일 도쿄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